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 측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 선전기구 위원장,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 측에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보내온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김정일 동지는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가장 걸출한 용도자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핀란드 공산주의자동맹위원장, 레바논 근로자연맹 총서기, 방글라데슈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니제르 와지르 총회사 행정과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조선노동당을 선군혁명 위협을 승리로 이끄는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조선이 정치사상 강국으로 위엉떨칠 수 있은 것은 김정일 각하의 탁월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